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슬로베니아 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칼 에르지아베츠 부수상 겸 외무상에게 2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利益에 맞게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